죽은 눈에 밟혔어. 내 곁에 없는 네가 미워져. 사랑이 끝나서 우리 연이 다 해서 끝인 줄 알았는데 이별 후에 찾아온 그리움이 날 붙잡고서 맞추지를 않아. 사랑 그거죠, 사랑 그거죠, 사람이 알게 하는 것 같아. 아침에 눈을 뜨고 살기 위해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숨 마시는 나. 눈물은 말랐고 생각도 난 멈췄어. 아무 의미 없이 숨 마시는 나. 그토록 찬란하게 내 삶을 비추던 태양이 왜 이리 싫은지. 지나면 모두 잊혀지고 없던 때.